남조선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6일 남조선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에서 군사 파쇼 깡패인 박정희 괴뢰 욕적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요구하는 시위 투쟁을 벌였습니다. 시위에서 발언자는 외왕에게 혈서를 써바치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 매국노이며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는 역적 행위를 감행한 군사 쿠데타의 괴수 박종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